따분한 그 표정 지루한 발끝 A place look at me now 핸드폰은 내려놔 고개 돌릴 생각도 마 Let me know your type 나이 골랐으면 돼 yeah. oh, 너의 눈에 나의 손에 너 보게 이 다가간 비밀어 oh, 널 데려갈 게 온전히 새로운 세상에 네가 만 눈에 떠봐 이제 go I'm falling to some second 어디 조금 느낌 미와 아직 모자라 Yes Girl you have your chance